안녕하세요.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입니다. 오늘은 하치카이 미미의 글, 미야하라 요코 그림의 느릿느릿 양과 빨랑빨랑 양입니다. 이 책은 양 두 마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느릿느릿 양과 빨랑빨랑 양은 이름과 똑 닮은 성격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둘의 성격은 정반대입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두 양, 과연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어떤 양이 살고 있을까요? 혹시 두 양이 더불어 살고 있진 않을까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번째 이야기, 왕이 사는 마을. 창문을 열고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며 느릿느릿 양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 낯선 마을에 한번 가보고 싶다. 어디든 여행을 떠나고 싶어. 밖에 나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느릿느릿 양이었습니다. 여행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건 아주 드문 일이었죠. 느릿느릿 양은 집으로 놀러온 빨랑빨랑 양에게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빨랑빨랑 양이 손뼉을 탁 치며 기뻐했습니다. 와, 신기하다. 나도 마침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디든 떠나고 싶었어. 그럼 낯선 마을에 가볼까? 느릿느릿 양이 책꽂이에서 지도를 꺼내왔습니다. 종이는 살짝 누렇게 변해 있었고 꽤 오래된 듯한 지도였습니다. 여기 제일 큰 동그라미가 그려진 마을은 어떨까? 거기가 어딘데? 아마 왕이 사는 마을일 거야. 둘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을 향해 여행을 떠났습니다. 털을 팔러 가는 마을과는 정반대 방향이었지요. 느릿느릿 양은 될 수 있는 한 빨리 걸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빨랑빨랑 양도 될 수 있는 한 천천히 걸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서로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요. 어쨌거나 난생 처음 가는 길인데 길을 잃어 외톨이가 되면 큰일이니까요. 느릿느릿 양은 빨랑빨랑 양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종종 걸음으로 부지런히 걸었습니다. 책꽂이에 꽂혀있던 지도는 오래되어서 색이 바래 있었습니다. 그래도 길은 지도에 나온 그대로였지요. 둘이서 언덕을 넘어 지도에 나온 길을 더듬어 갔습니다. 저기 봐, 마을이야. 우와, 저건 성이겠지? 와, 정말 성이다. 둘 다 진짜 성을 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동안은 그림으로만 보았지요. 높다란 탑이 보였습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깃발도 보였고요. 느릿느릿 양은 왜 그런지 살짝 겁이 났습니다. 마을로 이어지는 숲으로 들어서자 숲 바깥의 환한 빛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어스름한 숲 속에는 굵은 나무들이 빽빽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느릿느릿 양은 무심코 빨랑빨랑 양의 등에 난 털을 꽉 움켜잡았습니다. 아야! 아, 미안. 걱정 마. 천천히 걸을게. 그때였습니다. 나무 뒤에서 뭔가가 호려하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흙 빛깔 망토를 걸친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뭐하니? 망토를 걸친 남자가 소름이 돋는 음산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빨랑빨랑 양은 마음속으로 큰일 났다고 생각했어요. 마을에 가는 길이에요. 거긴 뭐하러 가는데? 저 마을에 왕이 사신다면서요? 그러자 망토 남자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내가 왕이 사는 곳으로 안내해 주지. 성이요? 그래, 성. 날 따라와. 느릿느릿 양과 빨랑빨랑 양은 남자 몰래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빨랑빨랑 양은 왜 자기가 왕을 만나러 갈 생각을 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을 왜 망토 남자에게 했는지도 알 수 없었지요. 숲길은 한참이나 더 이어졌습니다. 망토 남자가 앞에서 걷고 두 양은 남자 뒤를 따라갔습니다. 남자는 이따금 발길을 멈추고 두 양을 돌아보았습니다. 큰 눈을 번뜩이며 쳐다보았지요. 이대로 쫓아가도 괜찮을까? 느릿느릿 양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숲길은 외길이었습니다. 쫓아가나 따로따로 걸으나 같은 길을 걷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빨랑빨랑 양이 남자에게 저 언덕 너머에서 걸어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덕 언저리도 그 너머도 풀밭이 꽤 좋지. 늘 맛있는 풀을 먹고 살았겠군. 네, 그렇죠. 그럼 맛이 좋겠네. 네, 굉장히 맛있어요. 빨랑빨랑 양은 머리 위에 드리워진 칙칙한 나뭇가지를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사는 푸른 언덕과 너무나 달라. 느릿느릿 양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숲길은 성 뒷문과 이어지며 마침내 끝났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커다란 건물이 치솟아 있었지요. 망토 남자는 문지기에게 조그마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한참을 기다리자 이번에는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망토 남자는 빨랑빨랑 양과 느린느린 양에게 밝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왕은 이 안에 계신다. 이 성 안에. 우린 여기서 그만 헤어질까? 이젠 저 사람만 따라가면 돼.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은 웃음기 없는 얼굴로 두 양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망토 남자는 둘을 성 뒷문에 남겨놓고 쏜살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 이 사람은 요리사야. 느린느린 양은 하얀 옷 입은 사람을 보자마자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빨랑빨랑 양의 귀를 잡아당겨 살짝 물어보았습니다. 요리사가 우리를 왕이 계신 곳으로 데려다 준다는 거야? 아마 그렇겠지?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을 따라가자 조그마한 뜰이 나왔습니다. 양배추와 당근을 심어놓은 밭도 보였지요. 바로 옆에 부엌이 있었습니다. 토실, 토실. 네? 뭐라고요? 토실, 토실하다고. 뭐가요? 너희들. 큰일 났네. 이를 어쩌지? 느린느린 양은 위험에 처했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은 아까부터 이상한 눈빛으로 두 양을 훑어보았습니다. 느린느린 양이 빨랑빨랑 양의 몸을 살며시 찔렀습니다. 햇살을 받은 양배추와 당근이 먹음직스럽게 반짝였지요. 잡아먹기고 싶지 않아요. 느린느린 양이 하얀 옷을 입은 사람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느린느린 양은 늘 꾸물거리고 자기 생각은 좀처럼 입 밖에 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큰맘 먹고 딱 잘라 말했지요. 하고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신음소리를 흘렸습니다. 빨랑빨랑 양은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머뭇거릴 뿐이었지요. 정말로 잡아먹히고 싶지 않아요. 왜? 우리는 이러려고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이거 참 곤란하게 됐군. 네, 곤란해요. 곤란하긴 나도 마찬가지야. 오늘 저녁 메뉴는 양 요리라고 왕에게 벌써 보고했어. 그럼 곤란하겠네요. 아, 이거 참 큰일이군. 어느 쪽이 더 곤란할까요? 구태여 따지자면 너이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왕에게는 용서를 구하고 우릴 놓아주세요. 알았다. 그렇게 하지.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은 두 양을 다시 성 뒷문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흔들며 배웅해 주었지요. 빨랑빨랑 양은 느린느린 양의 용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안절부절 서두르기만 할 뿐 하얀 옷을 입은 사람에게 아무 말도 못했으니까요. 느린느린 양은 포기가 빠른 요리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왕에게 야단을 맞을지도 모르는데 자기들을 풀어주었다고 생각하니 고마운 마음이 샘솟았습니다. 그리고 느린느린 양은 망토 남자도 떠올려 보았습니다. 있지. 우리가 맛있게 보였을까? 그렇겠지. 어디가 그렇게 맛있게 보였을까? 등? 엉덩이? 둘은 난생 처음 간 마을을 돌아보지도 않고 온 길을 서둘러 되돌아갔습니다. 어슬렁대다가는 또다시 붙잡힐 것 같은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나무 뒤에서는 더 이상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파란 목도리. 너 좀 마른 거 아니니? 느린느린 양이 빨랑빨랑 양의 어깨를 어루만지며 물었습니다. 그런가? 빨랑빨랑 양은 기침을 하며 은근슬쩍 넘어갔습니다. 사실은 자기도 알고 있었습니다. 몸에 난 털을 조금씩 써서 마른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지요. 빨랑빨랑 양은 무심코 자기 털로 뭘 하고 있는지 털어놓을 뻔했습니다. 하긴 평소에도 워낙 성격이 급하니 무심코 한 말실수라고 할 수만은 없겠지요. 빨랑빨랑 양은 다시 한번 기침을 하고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빨랑빨랑 양은 느린느린 양 몰래 목도리를 뜨고 있었습니다. 느린느린 양은 얼마 전에 목도리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느린느린 양이 자기 털로 직접 뜬 멋진 파란 목도리였지요. 그날 느린느린 양은 빨랑빨랑 양의 집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와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는 수 없지. 다시 떠야겠다. 그런데 난 뜨개질 속도가 너무 느려. 추워지기 전에 다 못 뜰 거야. 그 전에 쓰던 건 없니? 없어. 새 가죽에게 줘버렸거든. 부서진 둥지를 고치는 데 썼어. 그 순간 빨랑빨랑 양은 불현듯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렇지. 그럼 내가 목도리를 떠서 선물해야겠다. 느린느린 양의 뜨개질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건 빨랑빨랑 양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세워라 내워라 뜨개질을 합니다. 뭘 만드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느릿느릿 뜨지요. 반대로 빨랑빨랑 양은 뜨개질이 특기였습니다. 아둥바둥 아둥바둥 떠나가는 사이 목도리 하나쯤은 뚝딱 만들어지지요. 상자 속에 넣어둔 털을 꺼내 충분한지 확인했습니다. 목도리를 만들기에는 조금 모자랐습니다. 빨랑빨랑 양은 거울 앞에 서서 배 언저리를 어루만졌습니다. 어깨도 어루만져 보았지요. 푹신푹신, 포근포근, 될 수 있는 한 털이 많이 난 곳부터 잘라 모았습니다. 등에는 손이 안 닿아서 털을 자를 수 없었지요. 거울로 보니 등에는 꽤나 두툼하게 털이 나 있었습니다. 빨랑빨랑 양은 손에 가위를 쥐고 힘껏 뻗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뻗어도 등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푹신푹신, 포근포근, 배와 허리 언저리에서 털을 잘라냈습니다. 싹둑싹둑, 싹둑싹둑. 털을 깎고 나서 거울을 보니 조금 말라 보였습니다. 배랑 허리가 홀쭉한 느낌이었지요. 괜찮아, 괜찮아. 털은 또 자라니까. 빨랑빨랑 양은 긁어모은 털을 부지런히 자아서 털실을 만들었어요. 주르륵 주르륵 털실이 기다랗게 뽑혀 나왔습니다. 빨랑빨랑 양은 이런 일이 좋았습니다. 낮부터 저녁 늦게까지 계속해도 질리지 않았지요. 느린느린 양을 위한 일이라는 것도 까맣게 잊었습니다. 그저 즐겁게 털실을 잡고 또 자았습니다. 모아들인 털은 모두 털실로 변했습니다. 빨랑빨랑 양은 털실을 파랗게 물들였어요. 느린느린 양이 잃어버린 목도리와 똑같은 색으로 만들고 싶었지요. 이보다 좀 연했나? 아니, 좀 짙었나? 빨랑빨랑 양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색깔이 똑같은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니야, 분명히 이런 색이었어. 빨랑빨랑 양은 파랗게 물든 털실을 바라보며 고개를 크게 끄덕거렸습니다. 빨랑빨랑 양은 파란 털실 얘기는 비밀로 했습니다. 목도리가 다 만들어질 때까지 숨겼다가 느린느린 양을 놀래주고 싶었으니까요. 빨랑빨랑 양은 털실을 담아두고 손을 씻은 뒤 느린느린 양이 집으로 놀러갔습니다. 어? 손이 파랗네? 그런가? 느린느린 양이 하는 말을 듣고 빨랑빨랑 양은 자기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깨끗이 씻는다고 씻었는데도 어렴풋이 파란색이 남아있었지요. 이제 곧 눈이 오겠지? 추워질 거야. 아, 내 목도리는 어디서 잃어버렸을까? 아직 못 찾았니? 보나마나 누가 주워갔을 거야. 지금쯤 누군가의 목에 감겨있겠지. 빨랑빨랑 양은 그제야 느린느린 양이 그 목도리를 굉장히 좋아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자 살짝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다른 목도리를 선물하면 기뻐할지 어떨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건 그렇고 손이 왜 그렇게 파래? 파란가? 조금 파래. 춥니? 아니야, 괜찮아. 빨랑빨랑 양은 하마터면 비밀 계획을 털어놓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허둥지둥 집으로 돌아왔지요.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도 좋으니 어쨌든 목도리를 뜨자. 그리고 빨랑빨랑 양은 매일같이 열심히 뜨개질을 했습니다. 이제 곧 눈이 올 거야. 추워지겠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때까지는 완성해야 해. 빨랑빨랑 양은 좀 더 속도를 냈습니다. 요즘 밤 늦게까지 집에 불이 켜 있던데? 뭐 하니? 아무것도 아니야. 느린느린 양이 묻는 말에 무심코 목도리 얘기를 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꾹 참았습니다. 느린느린 양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요즘 너 좀 이상해. 뭐 숨기는 것 같아. 왜 그런 말을 해? 왠지 그런 생각이 들어. 빨랑빨랑 양은 열심히 목도리를 떴습니다. 손이 아파도 쉬지 않고 떴습니다. 그러고 보니 느린느린 양을 위해 뜨개질을 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자기가 쓸 물건은 자기 손으로 만든다. 목도리든 장갑이든 양말이든 자기 털로 뜬다. 이게 두 양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아직까지 선물을 해본 적이 없었지요. 마침내 목도리가 완성되었습니다. 파랗고 길고 가볍고 포근한 아주 멋진 목도리였습니다. 다 됐어, 다 됐어! 빨랑빨랑 양은 너무 기뻐서 빙그르르 돌며 춤까지 추었어요. 자기 물건을 만든 것보다 훨씬 기뻤지요. 빨랑빨랑 양은 예쁜 종이에 목도리를 싸고 리본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느린느린 양이 사는 옆집으로 향했지요. 빨랑빨랑 양이 준 선물을 받아든 느린느린 양은 포장을 뜯고 목도리를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어? 내가 잃어버린 목도리네? 어디서 주었니? 그거랑 다른 거야. 새로 떴어. 네가? 정말? 고마워. 느린느린 양은 놀라서 눈을 깜빡거렸습니다. 목도리 같은 건 자기 털로 뜨는 거라고 믿어왔으니까요. 빨랑빨랑 양이 선물해 줄이라곤 꿈에도 몰랐습니다. 느린느린 양은 목도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찬찬히 보니 그건 분명 자기 털이 아니라 빨랑빨랑 양의 털이었습니다. 창밖이 주죽은 듯 고요히 가라앉았습니다. 둘은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느새 눈이 내리고 있었지요. 하얀 눈송이가 꼬리에 꼬리를 물며 춤을 추듯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아, 눈 오기 전에 완성했다. 빨랑빨랑 양은 그제야 마음이 놓였는지 긴 숨을 몰아 쉬었습니다. 느린느린 양은 목도리 향기를 맡았습니다. 빨랑빨랑 양의 은은한 향기가 감돌았습니다. 그것은 햇볕 냄새와도 비슷했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헤어지는 날. 어느 따뜻한 오후였습니다. 빨랑빨랑 양과 느린느린 양은 각자 자기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빨랑빨랑 양의 밭에는 콩이 주렁주렁 열리고 느린느린 양의 밭에는 작은 토마토가 열렸지요. 빨랑빨랑 양이 한숨을 돌리려고 허리를 쭉 펴면서 저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기분 탓일까요? 층층으로 겹쳐진 언덕이 하얗게 보였어요. 빨랑빨랑 양은 곧바로 옆 밭에서 일하고 있던 느린느린 양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소리를 들은 느린느린 양이 일손을 멈추고 빨랑빨랑 양의 밭으로 왔지요. 저기 좀 봐! 저쪽이 왠지 하얗게 보이지? 정말 그러네. 뭘까? 눈인가? 이런 계절에 무슨 눈이야? 그럼 구름인가? 모르긴 해도 구름은 저렇게 낮게 깔리진 않아. 한참이 지나자 하얀 부분은 사라지기는커녕 점점 더 넓게 펴졌습니다. 언덕에서 언덕으로 서서히 퍼져나갔지요. 어? 이쪽으로 오는 것 같은데? 파도처럼 몰려오는 걸까? 글쎄, 뭐지? 무섭다. 매, 매, 매. 언덕 저편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얀 물결이 모두 양이란 걸 알고 둘은 깜짝 놀랐지요. 자기들과 똑같은 동물을 그렇게 많이 본 적은 없었으니까요. 매, 매. 수많은 웅성거림과 수다가 뒤섞이며 바람결에 실려왔습니다. 양떼는 언덕이란 언덕은 모조리 하얗게 물들이며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빨랑빨랑 양도 느릿느릿 양도 몹시 놀랐습니다. 마침내 주인은 양 울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둘은 느릿느릿 양의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집은 금세 수많은 양들에게 둘러싸였지요. 매, 물 좀 주세요. 매, 테이프 좀 빌려주세요. 매, 걸레 빌려주세요. 매, 가위 좀 빌려주세요. 언덕을 넘어온 양들은 두 양에게 온갖 부탁을 했습니다. 못 들은 채 할 수도 없었어요. 컵에 물을 따라 건네주고 테이프와 걸레와 가위를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고마워요. 매. 고마워요. 매. 매. 고마워요. 밤이 되어도 양들은 집을 내워싼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매. 매. 매. 양들은 밖에서 자는데 익숙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빨랑빨랑 양과 느릿느릿 양은 밖에 있는 양들이 걱정스러워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침대에서 편하게 자고 있자니 왠지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요. 다음 날이 되어도 양들은 여전히 집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풀이란 풀은 몽땅 먹어치웠지요. 저기 할 얘기가 있어. 느릿느릿 양이 빨랑빨랑 양에게 말했습니다. 느릿느릿 양은 골똘히 생각에 잠긴 듯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무슨 얘긴데? 밖에 있는 양들 중에 아는 양이 있는 것 같아. 누군데? 사촌. 어릴 때 친하게 지낸 사촌. 그걸 어떻게 알아? 소리가 들렸으니까. 빨랑빨랑 양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양들이 저렇게나 많은데 어떻게 그 안에 사촌이 있는 걸 알 수 있지? 빨랑빨랑 양은 느릿느릿 양이 괜한 착각을 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빨랑빨랑 양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개에게 물었지요. 저 혹시 무슨 일이 있나요? 왜요? 그야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으니까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늘 이렇죠. 모여 있다기보다 제가 모은 겁니다. 왜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양들을 모으는 게 제 일이니까요.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시나요? 마을로 갑니다. 마을이라면 저도 1년에 한 번은 가요. 빨랑빨랑 양이 바닥에 떨어진 나뭇가지로 땅 위에 지도를 그렸습니다. 개는 그 지도를 들여다보았지요. 아, 그쪽이 아닙니다. 항구에 있는 마을로 갑니다. 빨랑빨랑 양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항구라는 곳에는 가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무서운 곳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다를 건너갈 겁니다. 개는 한쪽 귀를 긁적이며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습니다. 빨랑빨랑 양은 바다에 가본 적도 없었습니다. 딱히 가고 싶지도 않았지요. 빨랑빨랑 양과 개가 얘기를 나누는데 집 안에서 어슬렁어슬렁 느릿느릿 양이 걸어 나왔습니다. 언제 출발하나요? 느리느린 양이 개에게 물었습니다. 개는 중얼거리듯 대답했어요. 오늘 저녁 무렵에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느리느린 양이 난데없이 개에게 그렇게 물어서 빨랑빨랑 양은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죠. 그야 물론이죠. 개는 이유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거렸지요. 그러더니 개는 양들 사이를 헤치고 또 헤치며 양태 속으로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진심이니? 빨랑빨랑 양이 물었습니다. 결정했어. 이 양떼랑 같이 가볼 거야. 어디까지? 그건 아직 모르겠어. 돌아올 거니? 아마도. 말릴 수는 없습니다. 느리느린 양이 어디를 가든 그건 스스로 결정할 일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왜 같이 갈 생각이 있느냐고 한 번쯤 묻지 않는 걸까요? 빨랑빨랑 양은 살짝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빨랑빨랑 양은 자기 마음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자기는 이 무리와 더불어 여행할 생각이 없다는 걸 말이에요. 사촌을 찾을 거니? 찾을 거야. 여행하면서 양떼 사이사이를 돌아다니며 사촌을 찾아낼 거야. 느리느린 양은 길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등에 짊어질 정도의 아주 가뿐한 짐이었습니다. 태양이 서쪽으로 기울자 저 멀리까지 하얗게 물들인 양떼는 술렁술렁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출발이다! 매! 매! 이제 곧 출발이야. 매! 매! 여기저기서 출발을 알리는 양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테이프 돌려드릴게요. 걸레 잘 썼어요. 가위 돌려드릴게요. 빨래 집게 여기 있어요. 컵도. 물속의 양들이 빨랑빨랑 양에게 빌려간 물건들을 돌려주었습니다. 매! 매! 매! 출발이다. 이제 곧 출발. 양들은 서둘러 주변을 정리하고 짐을 쌌습니다. 느리느린 양이 빨랑빨랑 양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고마웠어. 뭐가? 그냥 이래저래. 언젠간 돌아올 거지? 아마도. 양떼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매! 매! 느리느린 양은 빨랑빨랑 양의 손을 놓았습니다. 매! 매! 매! 빨랑빨랑 양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느리느린 양은 돌아보고 또 돌아보며 손을 흔들고 있는 빨랑빨랑 양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얀 양떼가 저녁노래 물들었습니다. 어렴풋이 밝게 물들어갔지요. 빨랑빨랑 양은 무리 속으로 섞여드는 느리느린 양의 뒷모습을 언제까지고 바라보았습니다. 느리느린 양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게 된 뒤에도 계속해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